아침이 오는 소리 문득 잠에서 깨요.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